예레미야는 총 12편의 설교, 이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12편의 설교들은 그 선포된 시기나 배경이 각각 다 다르고, 그 시대적 순서에 따라서 배열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편의 설교, 이 예언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언약에 파기했던 것, 그 불순종함, 그리고 우상숭배한 것, 또 도덕적인 타락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이 포함된 11장과 22장은 12편의 설교 중에서 네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눌 때에는 1절부터 5절까지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6절부터 8절까지는 언약에 불순종한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언약의 두 당사자인 하나님과 백성이 동일한 언약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와 반대로 불순종한 백성들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에 불순종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불순종한 우리들의 죄악들을 비추어 보고, 또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1절은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고 했는데, 2절에 보니까 보면 복수인 너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를 포함한 이 동시대의 선지자들 하박국과 스바냐를 포함한 것으로서 이들에게도 공유한, 이 말씀을 공유한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예언이요, 또 전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에게 들려진 이 언약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을 BC 622년에 유다의 16대 왕, 이 요시아가 성전의 수리 도중에 언약책, 즉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언약을 갱신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들을 연관시킵니다. 그러나 이 근원적으로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이 시내산 언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고, 그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는 약속과 경고가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보세요. 3절부터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 쇠풀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라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하였노라.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축복을 받게 되고, 안 지키면 그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가 되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축복으로 받고 삶에서 여러 가지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말씀의 키포인트가 아닙니다. 너네가 저주를 받아서 포로를 끌려갈 것이라고 협박하는 게 키포인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러한 축복과 저주의 결과를 가져오는 조건,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것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서 가나안 땅을 지칭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가나안 땅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동 지역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나일강 주변 이 애굽 땅이나 유프라테스나 티그리스강 사이의 이 메소포타미안 지역의 정도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탈출하여 나온 이 애굽 땅이 오히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 가나안은 이 갈릴리 호수 지역의 일부를 빼고는 너무 더운 데다가 대부분 비가 잘 내리지 않아서 농사를 짓기에도 적합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살게 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여서 그 삶이 풍성하여 주시겠다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즉 가나안 땅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살기에 그다지 좋은 땅이 아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때를 따라서 늦은비와 이른비를 적절하게 공급하여 주시고 각양각색의 은혜와 축복들을 베풀어서 그들로 풍성하게도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소포타미아와 같이 이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한 땅이 아닌 거의 쓸모없는 죽은 땅과 다름없는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도 그들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분의 은혜만을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 깨달음을 위해서, 이 훈련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좋은 땅, 좋은 환경 주시면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다고 좋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제 자신을 잘 알아서 그런지 절대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조금만 그렇게 됐다면, 조금 편해지면, 조금 괜찮아지면 우리의 죄성들이,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이 또 스멀스멀 올라와서 하나님 멀리하고 잊고 살아가는 저를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적합한 땅이라도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가? 6절부터 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가? 본문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언약을 지켜 행하라라는 것이, 언약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순종하고 그 명령에 따라 행할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세요. 지금 7절, 8절에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내가 간절하게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면서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간절하게 경계하면서 경고하고 끊임없이 또 이야기하면서 또 이야기하는데도 8절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 기울이지도 아니하며 너희들이 듣지도 아니하고 귀 기울이지도 않고 너희 마음대로 완악한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또 말씀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는 하나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이 언약을 저버린 백성들의 완악함, 이 죄됨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심판, 그 멸망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성품에 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경고하셔도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그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면 그들에게 내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약 성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산 언약을 어김으로써 이 포로된 이야기가 바로 구약의 모든 이야기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리하여서 결국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이 심판받은 역사가 기록된 원인이 바로 이 언약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맺은 언약, 그 언약을 지키지 않냐고 순종하지 않냐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그들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나라가 모두 멸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구약의 모든 역사들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언약을 하셨는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언약은 저주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깨닫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이 구약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영어 예배 때는 나눴습니다만 한 목사님이 어느 날 저녁에 아들, 아내와 아들, 세 살 난 아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어두운 데를 지나가고 계속 운전하고 가다가 잠시 차를 정차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쉬고 있는데 다른 차의 불빛이 이 목사님의 창문은 차의 창문을 비추니까 그 앞에 더러운 벌레들이 막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살 난 아들이 아유 더러워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다시 운전하러 어두운 곳에 들어갔더니 그 더러운 그 유리창에 붙어 있었던 그 더러운 것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 이제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율법이 있기 전에는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다 어두움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들어오자 그 빛이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밝혀주어서 우리 안의 더러움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이 율법은 이 십계명은 이 언약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우리가 죄악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요. 그러나 이것이 스스로 우리를 깨끗해 할수 없고 거룩해지게 만들 수 없고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여금 우리는 죄를 깨달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하여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우리의 죄됨을 깨닫는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며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엎드려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